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호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여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소조 주체철학연구소조 손군종치연구소조 자력갱생연구소조가 최근 연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조선인민이 세계를 이어온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고 하면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